영원히 태양, 바람, 구름, 비와 바다로 봄과 여름, 가을, 겨울 사이로 만남, 이별 모두 다른 적 없는 파도 위에 우린 함께 흘러가고 다른 얼굴과 다른 모양의 마음들 부족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음으로 아름다운 것 같은 태양이 아래서 다른 그림자를 그리는 우리 우리 이름이 재보지 않은 마음이 있어 천천히 동이 트는 느린 새벽의 행복 손에 잡히지 않아도 가지는 게 있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내 모습 영원히 태양 바람 구름 비와 바다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사이로 만남 이별 모두 다른 적 없는 파도 위에 우린 함께 흘러가고 사람들은 웃고 나만 힘든 것 같았을 때 내가 웃을 때 누군가의 긴 밤은 사무치게 외로웠을 때 서로 그렇게 닮아서 말 없이 안을 수 있는 우리